죽은 채 보냈지 내 1년. 방 안 켜 날 밀어 넣어 소리 없는 비명 히브 속 내 지르며 문득 마주한 거울라 어느새만 가지는 나 이미 예견된 내 몰락 어디서부터 일된 걸까 갑작스러운 인기 탓인지 아님 처음부터 이 길이 아닌지 내 배때지가 부른 것인지 못하는 난 섞이지 다 받아주면서 맞춰주고 다 속아주면서 다져주고 싫어도 좋은 척 웃어주고 너도 변하지 않으려 더 착한 척 해봤자 결국 나만 병신의 호구 여긴 양아치 속을 이제야 봤지니 속을 의뢰 빙자한 비즈니스 뒤로부터 먹는 미스트리스 내가 추락한 길 길들 눈뱀들의 친절한 눈빛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 바다 가수들은 창녀들 마냥 PD 옆에 한 줄로 서 눈웃음 치며 다 밥줄을 서 개초 같은 저작권 버그 가수의 권리란 죽은 조래 이미 경고의 구도 악순환을 반복하는 이 시스템의 노예 그래 맞아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아 애초에 샌님 흉내나 맞아 순순히 될 순 없지 날 아파 내가 벌벌 떨면 쫄고 있을 줄 알았지 나를 쫄로 받다면 받아봐 이제 내 turn You'll see this fucking rapper 청탁을 받는 기자와 경찰 작성된 명단 그들의 정사 타이밍에 맞춰 터지는 폭탄 언론의 컨텐츠 숨은 공작 스캔들에 휩쓸리는 대중 네 눈을 가린 우민정책도 찬양하라 박정희 김대중 네 자신도 몰라 네가 세뇌될 줄 I don't give a fuck 네가 외쳤던 초심으로 돌아가 난 더 이상 잃을 것도 더 이상 믿을 것도 되는 것도 없지 싸늘 해진 이 뒤통수 이건 1년은 별은 복수 기대해라 내 모든 적들 끊어줄게 이렇게 니네 목숨 성형하고 샵 가서 또 화장해 yeah. 보다시피 이제 난 죽을 때나 화장해 yeah. 그것도 내 1년이면 동양 최고 힙합 거품이 거치니 넌 동양 최고 K-POP 내가 dance my fucker suck you know we just the people 홍원 냄새 때문에 난 클라라보다 소름 끼쳐 예언할게 넌 결국 세븐처럼 보사 꿈팽 bang I finna kick it like a kicker